깊은 도타리에서 헤어지기 아쉬워 그느끼는 두 사람 안녕이라고 안녕이라고 마지막 인사는 나누었건만 그래도 떠나지 못한 내 낡은 사람아 소리 없이 눈물진 로타리에서 헤어지는 슬픔에 울어버린 두 사람 안녕이라고 안녕이라고 서로가 그토록 외쳤건만 그래도 떠나지 못해